함께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